every morning 울린 빕빕빕빕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 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하니 유리 컵컵컵 빵 가득 내린 컵컵 커피 한 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기지개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딴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에 맘을 두드려 매겨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받고서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 보려 해 너는 no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't need a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up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귀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나 조금만 이름 모르고 화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뺀 채 잠깐 앉아봐 주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터진 곳 더 자유롭게 we can go hey!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